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사랑이라고 부를 때 흩어져요 떠나가요 나를 내 느린 걸음에 이토록 멀어질 줄은 몰랐죠 시간 뒤에 숨어 살던 나는 그림자 남기고 절망 속에 묶어둔 채